두둥실 날아서 다녀나 오리라 마는 내 고향 물 맑고 사 불벽에 삼아 밤새워 별을 헤며 내 꿈을 키우던 곳 언제나 다시 갈까 하늘에 흐르는 구름이 내 맘이라면 두둥실 날아서 다녀나 오리라 지금쯤 내 생각에 등잔불 밝히운 채 홀로 앉아 계실 어머니 보고 싶어 산나물 묻혀놓고 오롯이 둘러앉아 재밌게 살자